낮잠을 어디 두고 저리 술 피울까요?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 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비둘기를 닮을까? 지금은 어느 곳에 그리운 사람이여 아는가 예님이여 비둘긴 내 마음을 비에 젖은 내 마음을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술 피울까요?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 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비둘기를 닮을까? 지금은 어느 곳에 I'm not afraid to die.